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죠. 하지만 겨울을 겨울답게 만드는 것은 역시 추위 아닐까요? 물론 난방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께 이런 말이 얼마나 기막히게 들리는 것인지도 다 압니다. 하지만 그 추위 때문에 저는 겨울을 좋아해요.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지는 계절. 그래서 옆에 누가 다가오는 것이 짜증내는 여름과는 달리 겨울은 우리 모두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따뜻함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으로 겨울을 보신다면 유난히 춥다는 올겨울 지내시기에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요? 오늘 첫 곡은 영화 칵테일 중에서 듣습니다. 따끈따끈한 노래 한 곡 부탁드린다는 경북 의성군의 장영미 씨 들으십시오. Don't worry, be happy.

Father must be happy wherever he is. You kids are just beautiful. Jesus, just come down and listen to these voices. Did you hear that? Shit! 영화 사라피나 중에서 The Lord's Prayer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칸 영화제, 올 칸 영화제에서 특별 초청 작품이라고 하죠. 초청돼가지고 20여분간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의 음악은 바로 팝 뮤직의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 퀸시 존스가 맡았습니다. 그는 마이클 잭슨, 스티비 원더, 휘트니 휴스턴의 앨범을 제작해준 바로 그 사람인데요. 또 영화 속에 뮤지컬 장면이 나옵니다. 이 뮤지컬 장면에서 사용된 그 음악은 디어헌터의 주제곡을 만들었던 스탠리 마이어스가 직접 작사, 작곡했습니다. 사라피나. 이 사라피나는 스타가 되길 꿈꾸는 순진하고 예쁜 한 여고생의 이름입니다. 그녀는 노래와 춤을 좋아하고 또 학교 생활에도 아주 열심히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화재가 납니다. 백인 경찰들은 문제 학생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선생님들은 못살게 굴죠. 사랑과 자유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메리 선생님은 백인 경찰들의 횡포를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문제 대상들이다 이렇게 외치죠. 결국 백인 경찰과 군대는 학교에 머물면서 학생들을 감시하고 메리 선생님은 경찰에게 잡혀가 버립니다. 그녀의 후임으로 온 교사는 틀에 박힌 얘기만 강요합니다. 아이들은 서서히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책을 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흑인들의 인권을 무시한 백인 경찰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간답게 살 권리죠. 사라피나 중에서 주제곡 사라피나 됐습니다. 영화 사라피나 중에서 사라피나 들으셨습니다. 1986년 남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체포돼서 투옥된 한 어린 소녀 사라피나의 실화를 소재로 하고 있어요. 이 영화의 촬영의 대부분은 모리스 이자클이라는 학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장소는 학생 투쟁이 빈번했던 당시에 경찰과 군대에 의해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고통받고 또 목숨을 잃었던 곳이죠. 그래서 더욱 그 의미가 깊었다고 합니다. 메리 선생님 역의 우피 골드버그는 실제로 LA에 있는 인종차별에 한거하는 예술인 위원회, 이런 좀 긴 이름의 위원회의 회원인데요. 그녀는 흑인들의 지위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와 더불어서 또 한 명의 인권운동가가 이 작품에 등장합니다. 미리암 마케바. 아프리카 음악의 대표적인 인물인 동시에 또 남아프리카 민중투쟁의 상징처럼 여겨지죠. 그녀는 이 영화에서 사라피나의 어머니 역으로 특별 출연합니다. 1990년이었죠. 30년 만에야 고국 땅을 밟았던 그녀. 그녀의 강인한 힘이 이 영화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사라피나 역은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사라피나 역을 줄곧 해온 릴티 쿠마로가 맡았습니다. 사라피나 중에서 세체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이 앨범 안에는요 11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전곡이 아주 좋은 곡들이어서 오늘 특별히 3곡 들려드렸습니다. 스니커스, 초콜릿 상품명이 아니라요. 원래 스니커스라는 것은 컴퓨터 보안 장치를 이렇게 몰래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보안 장치에 잡히지 않게 그것이 설치된 장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따라서 여기에는 컴퓨터 보안 장치를 테스트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포함되겠죠. 우리에게 꿈의 구장으로 알려진 필 알렌 로빈슨, 이 감독의 최신작 스니커스는 그 뛰어난 머리를 지녔지만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는 못하는 다섯 명의 괴짜 스니커스가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운전사면서도 강제 침입의 제1인자인 마더, 컴퓨터 천재인 19살 꺼벙이 소년, 그리고 전직 CIA 요원, 맹인 오디오 전문가, 마지막으로 이 네 사람을 이끌고 있는 팀의 리더. 그는 6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과거를 지닌 인물이죠. 이 다섯 명은 보안장치를 켜둔 채 몰래 침입하는 방법으로 장치의 안전도를 테스트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들에게 국가안보국은 한 연구소에 가서 중요한 블랙박스를 훔쳐오라는 그런 지령을 내립니다. 안보국의 협박에 못 이겨서 일을 맡은 이들은 서서히 미궁의 사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작품의 아이디어를 잡은 지 9년 만에 완성된 이 작품에는요, 아주 기괴한 첨단 기술이 많이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못지않게 호화 배역진들도 눈길을 끕니다. 로버트 레드포드, 시드니 포이티어, 리버 피닉스. 이 사람들이 저마다 개성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영화죠. 영화 스니커스 중에서 듣습니다. 메인 타이틀곡 스니커스. 이 시간은 정성일 씨를 모시고 좋은 영화 한 편 소개받고 또 영화를 어떻게 보고 읽을 것인가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정성일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는 집시의 시간 네. 같이 얘기해봤는데요. 오늘 정성일 씨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주 예. 이상한 요리 이름입니다. 예. 토마토를 튀겨서 먹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바로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예,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튀긴 토마토. 녹색 그 토마토 튀김이라고 하나 할까요? 네. 얼마 전에 시사회 했었죠. 네. 저도 가서 봤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기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저는요 영화 보면요. 제가 울고 나면 눈이 너무 빨개지기 때문에 네. 영화 볼 때 막 손을 꽉 쥐고서는 울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날은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그 이 프로를 맡을 만한 자격이 있으시다는 증거이십니다. 그 지금으로부터 1년 전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해서 세 편의 영화가 동시에 개봉되었습니다. 네. 아마 그 세 편의 영화들을 다 얘기하시면 금방 아실 영화들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후크, 그리고 월트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 마지막으로 존 에브너시라는 신인 감독의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였었습니다. 예. 개봉 때까지만 해도 그 이 영화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 한 편이 개봉되는구나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변이 생겼습니다. 헐리우드 박스 오피스 차트 10위에 들어서서 그때부터 6개월 동안 버티면서 무려 8,500만 불의 흥행 수익을 올리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와. 이런 것들을 이름 지어서 헐리우드에서는 크게 터지면은 메가 히트, 예. 뭐 빅 석세스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속 터진다 해서 슬리퍼. 슬리퍼. 예. 터져도 계속 터지는 예. 이런 영화들을 부르는 표현인데요. 그 1992년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영화 4편이 새로 개봉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파이크 리의 말콤 엑스, 코폴라의 그 드라큘라, 그리고 그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나홀로 집의 2편, 네. 마지막으로 내년 아카데미상을 바라볼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지금 개봉 중인 컬럼버스가 네.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개봉 기다리고 있는 예. 건가요? 예. 그 1992년 이제 그렇다면 1년이 다 끝난 셈입니다. 그래서 한번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난 1년간의 그 박스오피스인데요. 네. 1위는 1억 7천만 불을 벌어들인 배트맨 2편입니다. 이 영화 보셨죠? 예. 미국에서 지금 1위인가요? 네. 예. 그리고 2위는 미녀와 야수, 3위가 리서울 레펀 3, 4위가 수녀소동, 사랑과 영혼에서의 그 말썽 많은 영매술사인 우피 골드버그가 네. 이번엔 아예 주연으로 나와서 온 미국을 한번 웃깁니다. 아, 수녀로 출연했나 보죠? 네. 예. 그리고 5위가 웨인의 세계, 이 영화의 그 주연인 배우들은 좀 낯설은 배우들인데요. 마이크 바이어즈하고 나나 카비라는 배우인데 세르데이 나잇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두 명이 나와서 사정없이 떠드는 모습을 보고 한번 웃으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6위가 후크, 7위가 원초적 본능, 8위가 아담스 패밀리, 9위가 지금 개봉 중인 그들만의 리그, 10위가 신부의 아버지, 11위가 요람을 흔드는 손, 12위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입니다. 아, 사실 그 맨 처음 이 영화가 그 개봉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마 그렇게까지 성공하랴 싶었었지만은 그러나 이 영화를 처음 생각한 프로듀서 존 에브넛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얼마큼 자신이 있었냐면은 1987년 풀리처상 후보로 그 올라온 소설 중에 휘파람 정거장 카페의 녹색 튀김 토마토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at the Whistle Stop Cafe입니다. 이 제목을 읽고는 흥미가 있어서 어디 한번 읽어보자 하고는 읽어본 이후 이 정도라면 내가 한번 데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소 건방진 생각입니다. 신인 감독이 소설 읽고 나도 한번 데뷔할 수 있지라면 누구나 다 데뷔하겠죠. 하지만 존 에브넷은 좀 다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경력인가요? 탐 크루즈 좋아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저는 그 미남 배우들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그 탐 크루즈는 딱 질색인데요. 그러나 이 탐 크루즈 영화 중에 걸작이 한 편이 있습니다. 폴 브릭만이라는 감독이 찍은 그 리스키 비즈니스. 그 우리나라의 비디오로 나와 있는 제목으로는 탐 크루즈의 청춘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청춘 나오는데 사업이요? 예. 아. 그래서 제목 때문에 엉터리라 놓치신다면 아마 80년대 미국 영화의 가장 중요한 영화 중에 한 편을 놓치시는 셈일 텐데 바로 이 영화를 기획 제작했었던 프로듀서입니다. 아, 존 에브넛 감독이요? 네. 예. 사실 이 사람은 원래 그 AFI 즉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에서 그 영화 연출을 전공했었고 연극 무대에서 연극 연출까지 했었으니 감독에 대한 욕심이 없었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고 이제 나도 감독이다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린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원작자였었던 펜이 프레그를 만났더니 이것이 쉽게 풀리지 않으려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즉 영화권은 8대 단서를 붙였습니다. 시나리오 각색을 공동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절대 이 작품은 난 당신을 믿고 넘길 수 없다. 이것은 원작자로서 그 다소 월권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존 에브넛 감독은 그 작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원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원작에 충실한 영화화가 되기를 희망하는 편인데 그렇죠. 그 단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원작자가 초고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부터 염두에 뒀었던 두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캐시 베이츠와 제시카 텐디인데 그 캐시 베이츠에게 시나리오를 보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캐시 베이츠에게. 뭐라고 전화가 왔죠? 다 좋은데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설은 그 현재와 과거가 끊임없이 교차되고 있고 아마도 이것은 감독 얘기입니다. 그 프리미어라는 그 영화 시사지와 그 인터뷰를 하면서 늘어난 얘기인데요. 원작자인 페니 프레그는 아마도 이 플래시백 효과를 사용해서 영화사상 그 유명한 프랑스 영화 알랭 레네 감독의 히로시마 내 사랑 같은 실험 영화를 생각한 모양이죠. 라고 푸념까지 늘어놓았습니다. 고민 끝에 여기에 그 캐롤 수비스키라는 그 헐리우드에 이 사람은 아카데미 시나리오 각색상 후보로도 여러 번 올랐었던 아주 재능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가담해서 존 에브넛과 함께 3인이 공동으로 다시 재각색 작업에 들어갔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저프리 심슨이라는 촬영 감독을 끌어들여서 90년 4월에야 비로소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판권을 사들인 지 3년 만의 일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존 에브넛 감독은 보통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네요. 영화는 양로원에서 시작합니다. 어느새 중년이 된 아줌마 에브리는 아주 불쌍합니다. 무관심한 남편, 게다가 남편 숙모의 뒤치다꺼리,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나니 미처 느껴보지 못했던 세월들이 지나간 셈입니다. 에브린 캐시 베이츠가 보내셨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숙모를 만나기 위해 갔었던 양로원에서 80이 넘는 할머니 니니, 즉 예, 제시카 텐디였죠? 맞습니다. 니니를 만나게 됩니다. 외롭고 적적한 할머니 니니는 우연히 만난 에블린을 앉혀놓고 자신이 예전에 알았던 두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 유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얘기 중에서 그 영어 못하는 유학생들은 할머니랑 같이 기숙사에 들면 뭐 영락 없이 영어는 배운다는 얘기를 누구나 하고 있으니까는요. 시대는 1930년대 남부. 여전히 농장이 있고 흑인들은 노예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집안일만 해야 하는 시대였었습니다. 말 안 듣고 말괄량인 소녀 있지. 그녀는 그 버디라는 오빠를 따르지만은 그만 열차 사고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오빠의 약혼자였던 로즈와 친해집니다. 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 하는 그러나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마음 착한 있지. 순종적이고 약하지만 그 대신 섬세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로즈. 두 사람은 어느새 소녀 잇지는 로즈를 언니처럼 따르고 또 로즈는 소녀 잇지를 약혼자였던 버디처럼 마치 남편을 따르듯이 따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인생의 교차로는 시집간 로즈가 남편의 행패 때문에 마침내 집을 떠나게 되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여자는 기차역 옆에 휘파람역 카페라는 이름의 그 카페를 세우고 그 다음에 카페의 명물로 녹색 튀김 토마토, 즉 이 영화의 제목인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를 내놓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흑인을 돌보며 그리고 로즈가 낳은 아이에게 죽은 오빠이자 연인의 이름이었었던 버디의 이름을 붙여 버디 주니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둘이서 힘을 합쳐 세상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로즈의 남편은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리고 기어이 자기 자식이니 버디 2세를 데려가겠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던 부활절날 밤 로즈의 남편은 총까지 들고 모두 교회에 가서 축제를 하는 동안 빈집을 찾아옵니다. 그쵸, 그리고, 아들을 찾으려고. 네. 그리고 몇 년 후 실종된 로즈 남편의 차가 장마가 끝난 후 강 하구에서 발견되고 로즈의 남편은 보이지 않습니다. 로즈의 남편은 죽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시체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듣던 아줌마 에블린은 할머니 니니를 바라봅니다. 이 할머니 니니는 누구일까? 로즈일까 이치일까. 이 영화는 더욱더 미궁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아줌마 에블린 역에는 그 캐시 베이츠가 열연했습니다. 미저리 좋아하십니까? 예, 재밌게 봤어요. 그 로브라이너 감독의 미저리를 사실은 이 존 에브넌트 감독은 머리도 식힐 겸해서 우연히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 에브넌트 감독이 캐시 베이츠에게 그야말로 딱 반한 이유는 아주 뚱뚱한 아줌마가 순진한 표정으로 제임스 칸을 내려다보며 더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해주세요. 볼 하는 장면에 바로 이 아줌마가 이 역할이구만 하고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아서 천정부지로 출연료가 뛰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 에브넛 감독은 기어이 설득시켜 자기 영화에 출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캐시 베이츠와 맞서 싸울 만한 즉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여배우와 맞서 싸울 만한 여배우는 역시 제시카 텐디. 그렇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제시카 텐디가 금년 나이 82세, 이 82세라는 나이가 믿을 수 없는 건강으로 그야말로 노익장을 과시합니다. 영화 팬들 중에서도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를 제외하면 아마 이 여배우를 거의 기억하기 힘든데 텔레비전에서 히치콕의 새라는 영화를 보면은 중간에 그 빵떡 모자를 쓰고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가 티피 헤드러니와 새가 공격했어요, 새가 공격했어요 외칠 때 아주 점잖은 표정으로 새들이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법이죠. 복수를 제외하거나 하고 딱 한마디 하고 사라지는 바로 그 역할을 맡아서 훗날 이 여배우가 그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로 아카데미상 받았을 때 모든 영화 평론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아주 난감한 표정을 졌었는데 하지만 연극계에서는 계속 이름을 날렸었죠. 그렇죠. 연극계에서는 브로드웨이 무대를 비롯하여 수많은 무대에서 그 토니상만 무려 3회를 수상한 아주 거물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영화에는 두 명의 메리가 출연합니다. 한 메리는 메리 스튜어트 애스터슨이고 또 한 메리는 메리 루이스 파커입니다. 예. 바로 그 젊은 날의 이치와 로즈를 하는 배우인데요. 좀 생소한 배우들이에요. 예, 우리는 좀 그 우리나라에는 일단 소개된 적이 없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메리 스튜어트 애스터슨은 그 액터즈 스튜디오 하면 유명하죠. 그 마론 브란도나 폴 뉴만이나 제임스 딘의 바로 다 여기 출신인데 프란시드 포드 코폴라의 믿을 수 없는 실패작 돌의 정원으로 데뷔를 하여 불행히도 한바탕에 그냥 잊혀질 뻔했다가 그래도 역시 보석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드 그린 토메토로 다시 한번 그 멋진 재도전을 한 셈입니다. 또 언니처럼 언제나 따뜻한 그 부드러운 마음씨를 잊지 않는 로즈 역의 메리 위스 파커에는 롱타임 컴패니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 수입되기는 힘든 영화인데 그 동성 연애자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연 남자 배우는 다행령의 캠벨 스코트였었고 그리고 캠벨 스코트를 사랑하지만 게이인 캠벨 스코트가 너와는 항상 우정으로 지내고 싶어 하는 상대 역을 바로 이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 배우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에서 다시 한번 그 메리 스튜어트 애스터슨과 또 여자끼리의 우정을 나누는 배우로 나왔으니 이 배우는 아마 우정으로 계속 자기 영화 인생을 풀어갈 모양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베를린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그랜드 캐년에서는 스티브 마틴이나 케빈 클라인 같은 거물들과도 공연했습니다. 이제 성공만이 남은 셈입니다. 프레드 그린 토메토는 곧 그 우리나라에도 개봉될 예정인데요. 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세 번 반복되어서 그 관객들을 감동시키는 아주 짤막한 얘기가 있습니다. 설마 하시겠지만은 한번 그 정인임 씨가 읽어주시고 그 감동을 준비하도록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도 아직까지 기억나는 장면인데요. 이런 말을 계속하죠. 어느 늦가을 오리떼가 몰려왔지. 오리떼가 놀고 있을 때 갑자기 추워지더니 호수가 얼어붙었어. 그 얼음을 매단 채 오리떼가 날아갔네. 그런데 그 호수는 그래서 지금 조지아주에 있대. 근데 이 얘기는 어린 시절, 그러니까 이치가 어린 시절에 그 약혼녀 루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오빠 버디가 얘기했던 얘기였죠. 그러면서 이치의 인생에 계속해서 그 뇌리에 남아있는 한 무슨 경구 같은 것이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들었었던 그 얘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그것을 삶을 버틸 수 있게 늘 언제나 마음속에 남아있는 따뜻한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로는 영화는 바로 그런 것을 전달해주는, 말하자면 감독이 마음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요즘엔 아주 보기 힘든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예, 단순히 뭐 중년 여성들 간의 우정을 다룬 게 아니라요. 그 계속해서 플래시백 되면서 젊은 두 여성 간의 우정, 그리고 중년의 나이 든 두 여성 간의 우정이 계속해서 교차되면서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영화였죠. 오늘 정성희 씨 나와서 좋은 영화 소개해 주신 거 또 감사드립니다. 영화 Fried Green Tomato 중에서 Rooster Blues, 피터 울프의 노래입니다. Well, the red rooster told the red hen, I ain't been seeing God knows when. The red hen told the red rooster, you don't come around, daddy, like you used to. Gotta rock the knife, baby. Gotta rock the knife, baby. Gotta rock the knife, baby. We gotta rock the knife. Oh, well, the old black cat told the little gray mouse, got a mind to chase you around this house. The little gray mouse told the old black cat, look ahead, daddy, don't you chase me like that. You gotta rock the knife, baby. You gotta rock the knife, baby. Woo! We gotta rock the knife, baby. We gotta rock the knife. Barbecue Bob, let me hear you blow your horn. The lake. The black snake told the little green frog, I'm gonna lay you here all day long. You gotta rock the knife, baby. You gotta rock the knife, baby. We've gotta rock the knife, baby. We gotta rock the knife. Uncle Bogey, let me hear your 88. Come on. Told the crocodile, hang around, baby, and I'll kiss you after a while. Crocodile said to the big alligator, kiss me now, daddy, and we'll hang around, baby. You gotta rock the knife, baby. You gotta rock the knife, baby. You gotta rock the knife, baby. We gotta rock the knife. Everybody, come on. We gotta rock the knife, baby. Woo! We gotta rock the knife, baby. We've got to rock the night, baby. We've got to rock the night, baby. We've got to rock the night. Oh, yeah. 영화 Fried Green Tomato 중에서 들으셨어요. 피터 울프가 부르는 루스터 블루스였습니다. 전주 덕진구 진북일동의 박창현 씨, 영화 마담 클로드 중에서 제인 버킨이 부르는 Yesterday, Yesterday 신청하셨는데요. 이 노래가 나올 때마다 녹음하려 했지만 한 번도 못하셨다고요? 자, 녹음 준비하십시오. Yesterday, Yesterday. Yesterday, like any day, alone again, for every day seemed the same sad way to pass the day. The sun went down without me, suddenly someone else has touched my shadow. He said hello. Yesterday, yesterday, like any day. 클로드 부인 중에서 Yesterday, Yesterday 들으셨습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김지영 씨, 그리고 과천시 주암동 주암아파트 빌라의 엄윤정 씨, 충남 서산군 음암면의 조윤상 씨, 엽서 보내셨네요. 조윤상 씨는 이번이 두 번째죠. 제가 이 프로를 맡은지 글씨체가 굉장히 눈에 익어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방정원 씨가 보내주신, 신청하신 그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저와 제일 친했던 친구 서경이와 4주째 냉전을 끝내고 화해했답니다. 네, 화해한 거 진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친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어요. 영화 아이스캐슬, 도널드 리에가 감독하고 리얼리 존슨이 주연했었죠. 피겨스케이팅 여자 선수가 사고로 시력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재기한 그런 인간 승리 드라마를 그린 영화입니다. 아이스캐슬 중에서 멜리사 맨체스터가 부릅니다. Through the Eyes of Love. Now I do believe. want to remember how it feels to touch you, how I feel so much inside for you, looking through comes up shining now, reaching out to touch you. I can feel so much since I found you, looking through the eyes. FM 영화음악에서 연말에 베스트 10을 방송한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개봉된 영화 베스트 10, 역시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서 영화음악 베스트 10, 그리고 남녀 불문하고 스타 베스트 10, 이렇게 세 분야의 베스트 10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합니다. 엽서에 각각 세 편, 세 곡, 세 사람을 간단한 선정 이유와 함께 쓰셔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다 아시죠? 서울시향 동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엽서를 추첨해서 예쁜 선물도 배달해드릴게요. 저희 FM 영화음악, FM 영화음악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만드신다는 것 잊지 마세요. 저 장우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